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방사선 및 내과 교수로 활동 중인 김의신 박사가 발표한 연구인데요.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자연살해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많으면 암치료가 잘될 뿐 아니라 암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세포의 수치가 약 1000배는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김 박사는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암에 대한 강한 저항력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감사가 한 주 동안 우리 입술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하여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일 열방을 향하여 축곡으로 캠퍼스 오이십 앨범에서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보내드립니다. 새롭고 벌써 8월의 첫째 주 월요일 8월 3일입니다. 2015년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또 반을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참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한국도 그랬고 또 이웃나라 중국도 많이 무더웠던 한 주였는데요.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무더위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태중에 뛰노는 아이처럼 찬양하겠사오니 낮아도 스스로 천이 보일지라도 만세 반석이신 주 앞에서 춤추며 뛰놀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주의 보좌를 흔들 때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에 주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소서. 연약한 모든 뼈와 심령을 변찮는 믿음과 능력으로 주사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탈레반 새 지도자 만수르 성전 개속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14년째 내전 중인 탈레반의 새 지도자 물라 아크다르 무하마드 만수르가 정부군 등을 상대로 한 지하드를 개속하겠다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만수르는 1일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30여분 분량의 음성 메시지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슬람 율법과 이슬람 체제를 이행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성전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만수르는 이어 분열하면 우리의 정만 기쁘게 할 뿐이라며 조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에 관해서도 언급했지만 이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AFP는 덧붙였습니다. 그가 교전 의지를 내세우고 조직 통합을 강조한 것은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가 이미 2013년 사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지면서 예상되는 조직의 동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조직의 2인자였던 만수르는 지난달 30일 탈레반 지도위원회에서 새 지도자로 초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수르가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지지한 실용주의자이기에 그에 반대하는 탈레반 강경파가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최근 득세하는 이슬람 국가 IS와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정말 길고 긴 그 내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전의 중심에 서 있는 탈레반. 우리에게도 또 이 탈레반은 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좋은 길들이 있기를 또 기도하지만 반면에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전쟁의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누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이 아시네 주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샬롬. 정릉배들교를 섬기고 있는 박태남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독교 인터넷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 부족한 나라의 크리스천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입니다. 10여 년간의 인터넷 방송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와우 CCM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 선교 방송으로 쓰임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와우 CCM 몽골 지부를 시작으로 올해는 베트남, 중국 등의 지부를 개국할 예정이며 이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등 좀처럼 복음이 흘러가기 어려운 이슬람 국가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 CCM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먼 땅끝 복음의 오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찬양과 복음을 담은 방송을 통해 복음의 목마른 영혼과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와우 CCM이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와우 CCM 300 후원자가 되셔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과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와CCM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제이와CCM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 있었든지 제이와CCM의 찬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역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 그들의 은으로 된 찬양 음반 보내기 운동과 팟캐스트 찬양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이와CCM은 500명의 후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이와CCM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데요. 제이와CCM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내받으시고 꼭 저희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하나님의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날 그때 이 시간 미얀마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얀마 홍수로 최소 27명이 사망했고 구조 접근도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미얀마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홍수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시간 1일 정부 관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기를 맞아 몇 주 동안 계속된 폭우 때문에 가옥과 경작지 10분의 1 정도가 유실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얀마 사회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미얀마의 지방자치단체 14곳 가운데 13곳이 짐수나 산사태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침수 지역에 접근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수 지역에서 통신이 끊겨 피해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망자 집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혀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재난 구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 주민들은 피해에서 회복할 여력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라키네 주 민바르 마을의 한 주민은 7천여 명이 집을 잃고 23개 사찰에 설치된 구호시설에 고립돼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지역, 이 미얀마 지역에 최근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딴 가운데 홍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얀마 땅 가운데 많은 피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너나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사

시시콜콜 마냥 즐거워하는 철부지 같은 연두. 몸 안에 날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가마득 모른 채 배추잎을 신나게 갉아먹는 연두의 벌레. 아직 많은 것이 지나간 어른이 아니어서 좋은 연두. 난 연두가 좋아. 아직은 초록이 아닌 연두. 박성우 시인의 시 연두가 좋아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래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색깔이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히 일할 수 있게 내가 가진 진한 색깔을 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선명한 초록색보다는 옅은 연두가 되는 우리 열방을 향하여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한 주 동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땅의 소식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내 전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